6.25-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의 점에서 최근 러시아 신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미제의 조선 전쟁 범죄를 폭로 단죄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.